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Mientras las nubes cubrían mi corazón y escuchaban tu voz cálida, me enamoré de ti. ILB, The Rose. Aléjate de ese frío y ven a mí. Tendrás mi calidez. Te amo. Nuestro amor es verdadero. Por favor, abrázame. Baby, I'm falling for you. I love you. Our love is true. 시간이 지나도 sostenerte con mis manos temblorosas. Perdóname. Why? Kim Jong-jung. Cambiamos desde la última vez que nos vimos, pero aún mantienes tu fragancia. Espero no estar en tu corazón. Espero que aún pienses en mí. Hello, my dear. 꿈 같던 사람 참 부여도 살아 널 보내지 말았어야 해. Hello, darling, 네 손 잡을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해. 지난 시간 속 달라진 우리 향기 모습 여전히 into you. 네가 생각날 때면 너를 보낸 이곳에 난 널 기다려. Hello, my dear. 다 지난 후에야 이제 알았어. 널 한 번만 보고 싶어. Hello, darling. 손 잡을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해. 지난 시간 속 달라진 우리 향기 모습 여전히 있지. 네가 생각날 때면 estoy llegando a este mundo completamente vacía, sintiéndome completamente nueva, tan joven. Nunca sentí esta seguridad en un lugar extraño. Born Again, Tiffany Young. Tu amor es como un poder superior, porque cada vez que me amabas lo hacías intensamente. He nacido de nuevo. Esta es mi historia de amor, una historia típica de amor, una ruptura simple como cualquiera. Tú probablemente ya lo sepas, pero cuando no estás aquí, me siento realmente sola. Windflower, Mamamoo. A veces me pregunto, ¿por qué no pude ser más linda persona cuando estábamos juntos? Porque soy yo quien está escribiendo nuestra canción de letras tristes. 돼 소란스러워 나가보면 너 그 하늘에 미련가 식탁이 차려진 음식 혼자 덮는 반찬 늦은 식사 무기력 경험 외로움 yeah. 날씨 돌아가면 다운돼 있네 멀쩡한 날이 없어 모든 게 거슬려 왜 함께 있을 때라고 아름답지 못했는지 두 맘에 이 흔하고 흔한 이별도 없었겠죠 나 넌 나눠버린 날부터 날 위한 이론 온전히 내 몫이 되어 별거 아닌 듯 오늘을 살아요 Esto nunca me había pasado, mi corazón late con fuerza. Solo te he visto pocas veces, pero sigues apareciendo en mis sueños. Be my baby, Wonder Girls. Trato de calmarme, pero estás ahí, apareces de nuevo. Creo que te diré cuánto te amo.

como si desde el comienzo todo hubiera sido decidido entre nosotros. Nuestro viaje hoy ha terminado con rostros cansados. Heartbreak, Tiffany Young. ¿Puedes predecir lo que pasará después? Me habré ido. Ahora no podrás herirme. Lágrimas vienen, pero te perdono. Hoy estoy comprobando que quiero salir de este lugar. Eres mi todo, un amor inolvidable que me está dejando. Remember, you Kiss. Palabras crueles como espinas fueron del uno al otro. Ahora finalmente me arrepiento, pero no puedo volver atrás. Por favor, perdóname. Espero así todos los días, pero tú no vuelves a mí. Cuando sonríes me vuelvo loco, mi pequeño ángel. ¿Qué hará mi corazón? Beautiful girl. Teen top. ¿Podríamos ir más allá de la amistad y empezar a amarnos? La distancia no puede controlar los latidos de mi corazón. ¿Podré estar a tu lado sin revelar los latidos de mi corazón? Big Head represent. Pedro in the building. Let's go.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baby. You are my baby, baby, baby. 내게 너무 완벽해.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baby. You are my lady, lady, lady. 오직 너만을 위한 이 노래. 사랑이란 걸 몰랐어. 그저 친구로만 네가 좋았어. 남녀 사이로 드물겠어도 좋은 친구였잖아. 친구들이 내게 물었어. 너희 둘이 둘이 아무 사이 아니냐고.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줘봐도 오해하잖아. 오정말 나도 내 맘 모르게 네가 자꾸 예뻐 보이네. 이러면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해. 꿈속에서 깨어나보지만 내게 미소 지을 때 나는 내게 빠져버리네. You're my little angel. 내 맘을 어떡해.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baby. You are my baby, baby, baby. 내게 너무 완벽해.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baby. You are my lady, lady, lady. 오직 너만을 위한 이 노래. 서로는 빛만 받아 뭐라고 푼지 아는 너와 그리고 싶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통화. 남녀 사이를 뛰어넘고서 사랑할 수 있을까. 두근두근거리는 제어 불가능 내 심장. 함께 있으면 뭐라든지 너무 나도 좋아. 두근거림을 들키지 않고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나도 내 맘 모르게 네가 자꾸 예뻐 보이네. 이러면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해. 꿈속에서 깨어나보지만 네가 내게 미소 지을 때 나는 내게 빠져버리네. You're my little angel. 내 맘을 어떡해.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baby. You are my baby, baby, baby. 내게 너무 완벽해.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baby. You are my lady, lady, lady. 오직 너만을 위한 이 노래. 내 맘 아니 내 맘 알까. 내 맘 아니 내 맘 아니 내 맘 아니. Oh girl. 내 맘을 아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맘 아니 내 맘을 아는지. 내 맘 아니 내 맘 아니 내 맘 아니. Oh girl. Yeah, it's me, LJ. 여태껏 망설였던 내 go back. 혹시 나 친구 있는 게 아닌가 고뇌. 고민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매일 밤을 보내. 뜨거운 태양만이 나 위로해. Oh man. 용기 내게 남자답게 그녀 가지고 싶다면 이제는 멈다 잡게. 네 가슴 속 깊숙이 묻어뒀던 말을 말해.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 사랑을 향해 부르는 노래.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lady. Beautiful girl, baby. Beautiful girl, lady. You are my lady, lady, lady. 오직 너만을 위한 이 노래. Si tú me hubieras amado, si hubiera sido realmente así, no podrías dejarme de esta forma. Me mentiste por un largo tiempo. As insignificant as you, Daigon. Yo creí en ti. Solo te miraba a ti. Y aunque respiraba sobre mi pecho, tranquilamente sacrifiqué toda mi felicidad como intercambio para hacerte feliz. Alguien insignificante como tú me hace llorar. Alguien insignificante como tú me lanza lejos sin dudarlo. Alguien insignificante como tú, ¿cómo puede existir? situation. Algún día, un día, todos los días, vienes a mí como un sueño y me besas. Gentilmente sosténme en tus cálidos brazos. Yo esperaré por ti como los blancos copos de nieve. Te amo. One day, Gigeon. Cuando camine siguiendo tus pisadas y me encuentre con tus ojos, te diré: te amo. Thank you. Incluso, aunque sonría, mi corazón sigue llorando. Aunque trato de engañar a mi corazón, no quiere escuchar. Espero, realmente espero que esté sufriendo, aunque yo esté sufriendo incluso más. Good person. Tiara. Si me encuentras y ves feliz, espero que sufras. Espero que vivas para llorar y te arrepientas de haberme dejado. Este es mi sincero corazón y está lleno de ti. Por favor, dame tu mano y siente cómo late con fuerza. Cuando estoy cansado de dificultades del mundo, me traes de vuelta la vida. All My Heart, Super Junior. Después de vagar por un largo tiempo, finalmente logré encontrarte. Ahora puedo sonreír tranquilo. Baby,